운명이라는 이별도 있고 너는 모른다 또 나도 모른다 사랑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살아도 시원찮은데 추억의 밤은 묻더라 너는 모른다 또 나도 모른다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인 것을 울기